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은 곤고함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었고, 왕이 되어선 자식에게 버림받아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복들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도 당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굴곡이 너무나도 심했던 그의 과거를 통해서 삶의 공고함과 슬픔과 아픔을 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자신의 뒤안길을 회상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곤고한 삶 속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무릎을 꿇고 잘못된 나의 신앙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곤고함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증명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윤입니다. 첫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1982년에 개봉했던 로키3에 나왔던 곡입니다. 서바이버가 부릅니다. Eye of the Tiger.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입니다. 2009년 탑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한 비행기 추락사고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그린 감동실화입니다. 드라마 장르고요. 2016년 9월 28일 개봉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제작하였고요. 감독으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으로는 톰 행크스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축생계와 인간계 사이에 있는 중생이다. 얼굴은 3면이고 손은 6개로 원래 싸움의 신이었으나 부처님에게 귀의하여 불법을 지키는 신이 되었다. 싸움과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아수라로부터 전생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아수라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서로 다투며 싸우는 곳이다. 지옥 같은 세상,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악인들의 전쟁, 아수라. 강력계 용사 한도경은 이권과 성공을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시장 박성배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악이 계속 노출되는 사이 말기암 환자인 아내의 병원비를 핑계로 돈 되는 건 뭐든 하는 악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한도경. 그의 약점을 준 독점검사 김차인과 검찰 수사관 도창학은 그를 협박하고 이용해 박성배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캐려합니다.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한도경의 목을 짓누르는 검찰과 박성배. 그 사이 태풍의 눈처럼 되어버린 한도경은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는 후배 형사 문선무를 박성배의 수하로 들여보내고 살아남기 위해 혈연이 된 나쁜 놈들 사이에서 서로 물지 않으면 물리는 지옥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장르는 범죄 액션이고요. 9월 28일 개봉 예정입니다. 한국 영화고요. 김성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주연으로는 정우성, 황정민, 주지은 등이 출연합니다. 세 번째 영화는 피터와 드래곤입니다. 나에겐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친구가 있다.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고 비밀로 가득한 숲속에서 혼자 살아가게 된 꼬마 피터. 그곳에서 전설 속 드래곤 엘리엇을 만나고 둘은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6년 후 숲이 개발되면서 피터가 인간 세상에 노출되고 엘리엇마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장르는 어드벤처 판타지 가족이고요. 9월 28일날 개봉합니다. 미국 영화고요. 감독은 데이빗 로어리, 주연으로는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옥스 페글리, 로버트 레드포드, 칼 어빈, 웨슬리 벤틀리, 우나 로렌스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198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퍼플 레인에 수록되었던 곡이죠. When Doves Cry, 가수 프린스가 부릅니다. 地面。 네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입니다. 올가을 세상에 없던 유일한 미스터리 판타지. 할아버지의 죽음의 단서를 쫓던 제이크는 시간의 문을 통과해 놀라운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미스 페레그린과 그녀의 보호 아래 무한 반복된 하루를 사는 특별한 능력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사냥하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 할로게이트. 미스 페레그린과 제이크를 비롯한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할로게이트와 맞서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이들의 대결이 팀버튼의 마법같은 상상력으로 펼쳐집니다. 미스터리 판타지 장르고요. 9월 28일 개봉 예정입니다. 미국, 벨기에, 영국이 합작했고요. 감독은 팀버튼, 주연으로는 에바 그린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영화는 브리짓 존슨의 베이비입니다. 동시에 찾아온 인생 최고의 전성기, 그리고 뜻밖의 대위기. 시청률 1위 뉴스쇼의 PD가 되었지만 여전히 싱글인 브리짓 존슨은 연애정보회사 CEO 잭 퀸트와 뜨거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얼마 후 우연한 자리에서 전 남친 마크 다시와 마주친 브리짓 존슨은 서로의 애틋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브리짓 존슨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대위기가 닥치고 놓칠 수 없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요. 장르는 코미디 로맨스 멜로이고요. 9월 28일 개봉 예정입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미국에서 합작했고요. 감독은 샤론 맥과이어, 주연으로는 르네 젤위거, 콜린 펄스, 패트릭 댐시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1984년도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에 수록되었던 곡인데요. 그 당시 TV 커머셜 같은 노랫말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노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죠. Ghostbusters 보내드립니다. 레이 파커 주니어가 부릅니다. 이번 주 읽어드릴 영화는 부산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또 제 옆에는 어김없이 한 분이 와 계신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K입니다. 그간 뭐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너무 잘 지내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렇다니 뭐. 저번 주에 부산행 영화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한국 영화들이 줄지어 라인업 돼 있더라고요. 네, 뭐 밀정이라든지. 네, 뭐 아수라. 네, 아수라. 등등. 오늘 뭐 아까 라인업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네. 내일이죠? 내일 아마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수라의 경우. 네. 밀정도 개봉을 했나요? 네, 한글로 알고 있어요, 밀정. 근데,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뭐. 또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다면 재밌는 거고, 감독의 의도와 뭐 연출의 의도를 남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또 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영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광복절을 이제 앞뒤로 해서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해서 예전에 이제 암살 이후로 네,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너무 비슷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뭐 관객 입장에서는 너무 상업적이다, 뭐 시기를 맞춰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연출하는 사람이나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새로운 것을 네. 창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그걸로 돈 번 사람들인데 창작을 해야죠. 아, 여전히 또 시니컬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베끼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미디어의 오늘 뭐 부산행인데 다른 얘기가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한국 영화의 이제 현 주소. 네, 그렇죠. 네. 뭐 부산행을 이제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부산행 자체도. 네. 뭐 좀비 영화로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 쓴 건 맞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한국적인 드라마적인 요소 혹은 네. 뭐 관계의 지향적인 부분을 좀 이제 그린 것을 그렇죠. 관계 정에 네. 의한 그렇죠. 뭐 그런 사건의 진행이라든지 네, 그런 게 좀 보이니까 다분히 한국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 또 사회 고발성 영화가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그건 감독의 이제 성향이 네. 그렇다 보니까 부러진 화살이라든가 네. 공유 씨 나오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도관이었죠. 아, 네, 네. 도관이 그렇죠. 뭐 등등 또 여러 가지 비슷한 사회적 이슈를 등에 업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작품 나올 때도 항상 이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이게 진정한 고발을 위한 영화인지 흥행을 위한 네. 이슈를 위한 영화인지. 근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영화를 읽어드린 입장에서는 뭐 좋은 영화 잘 선택해서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부산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 이제 그 전에 사회 고발적인 면을 많이 보이는 영화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게 좀 부족했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명성을 쌓았으니까 마지못해 좀 쓴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감독이라고 해서 제작하는 사람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저번에 서울역이었나요? 말씀하셨던 거 애니메이션. 네네, 서울역. 그거 혹시 보셨나요? 프리퀄이죠. 아니요. 넘기면서 보긴 했는데, 솔직히 그림체도, 네, 제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솔직히, 왜냐면 이게 좀 연계되는 뭔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마리 프리퀄이지 뭐, 네, 전혀. 그래서, 대충 봤어요. 별신이 없더라고요, 전. 사실 저도 뭐 그 그림체부터 시작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크게 매력으로 다가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올라온 거 봤거든요. 네. 올라온 걸 봤는데 열어보질 않게 됐었어요. 썸네일 컷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그림체가 역시나 매력이 없었고 줄거리 자체도 뭐 특별한 매력을 못 느껴서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번 주에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이제 한국판 좀비 블록버스터. 네, 최초의 블록버스터 네. 영화죠. 블록버스터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작 비용 자체가. 네, 근데 뭐 광고나 뭐 이렇게 나오기에는 한국 최초의 한국형 블록버스터 좀비 무비라고 나왔으니 네 그대로 읽어주는 게 그렇죠. 인지상정이죠. 저번 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던 부분은 이제 연출적인 부분이나 네네. 또 이제 좀비를 묘사해서 액팅한 부분이나 좀 많이 아쉬움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캐릭터의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그 우선 공유란 캐릭터가 있었고, 네. 공유와 부인한 아내의 딸이 또 나왔죠. 네, 그렇죠. 와이프는 목소리 출연. 목소리 출연하고 그 딸은 어찌 보면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아이. 네. 뭐든지 다 도와줘야 되고 뭐 물정을 모른다기보다는 이제 순수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또 한 부부가 나왔어요. 마동석 씨와 저 그 여자분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저 정유미 씨였나요? 네, 정유미 씨. 네. 두 부부. 케미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둘이 부부로 출연했었고. 네. 그, 악역으로 잘 나오는 드라마 W에 출연했던. 네. 오성무 네. 작가. 그분이 어찌 보면 이제 이 감독의 사회 고발성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캐릭터죠. 볼 수 있죠. 네.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네. 또, 그 할머니 자매. 두 분. 네. 네. 할머니 자매 두 분. 저는 이제 생각나는 캐릭터들이 이런 캐릭터들이거든요. 지금 시켜서. 네, 네. 영화를 이제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노선을 만든 캐릭터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 그 가수 출신 안수희 씨와. 아, 그렇죠. 네. 야구소년. 그만큼 지금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제 머릿속에 지워진 거 보니까. 네.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인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보면서도 느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뇌리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 역할 자체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흐름에 있어서 그 액터들이 좀 부족함이 아쉬웠죠. 네, 연기력도 그렇고. 케이시가 그 역할을 맡았다면 어땠을까요? 아, 어마어마했죠. 야구부. 배트를 네 좌우로 잘 흔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위아래로? 위아래로 상상이 네. 안 가는 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케이씨의 얼굴을 못 보고 음성만으로 대하고 계신데 네.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마구 상상해 주세요. 네. 목소리만큼이나 멋지게 생겼죠?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바로 자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실까요? 네, 1994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죠. 리얼리티 바이츠라는 영화의 수록곡입니다. 스테이, 리사 러비 부릅니다. You say I only hear what I want to. You say I talk so the time, so and I thought what I felt was simple, and I thought that I don't belong, and now that I am leaving, now I know that I did something wrong, cause I missed you, yeah, yeah, I missed you. I don't listen hard, don't pay attention to the distance that you're running, to anyone, anywhere. I don't understand if you really care. I'm only hearing negative. No, no, no, no. So I turn the radio on, I turn the radio off, and this woman was singing my song. Lover's in love and the others run away. Lover is crying cause the other won't stay. Some of us hover and we weep for the who was dying since the day they were born. Well, well, this is not that thing that I'm throwing, but I'm thrown. And I thought I'd live forever, but now I'm not so sure. You try to tell me that I'm clever, that won't take me anyhow or anywhere. I can leave, oh, but now I know that I was wrong.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Reality Bites의 수록곡이었던 Stay 잘 들었습니다. 네. 네, K씨가 멋있는 걸 우선 아까 그 얘기는 결론을 두고. 네. 그렇다면 그 마동석 씨와 정유미 씨 캐릭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티격태격하는 부부인데. 마동석이 딱 보기에도 힘세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그런 깡패 캐릭터지만 와이프에겐 꽉 잡혀 사는 네 결국은, 공처가 그렇죠. 이미지 애처가의 이미지로 비춰졌죠. 근데 그 와이프도 막말하고 막 이러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사랑이 느껴지는 뭐 결국엔 연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비랑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이제 그 캐릭터로 마동석을 잡았는데, 네. 이제 정유미 씨의 캐릭터를 같이 든 이유가 휴머니티를 그리기 위해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임산부로 네. 나와서 극대화시키려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의 희생과 사랑 뭐 네. 이런 부분이 그려졌고, 네. 사실 캐릭터가 180도 변하는 캐릭터는 공유 캐릭터였죠. 처음에는 이제 네. 그 성공과 이제 미래를 위해 달리는 남자,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남자가 이런 환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디자스터 네. 혹은 뭐 이런 재난 예 재난을 통해서 휴머니티를 또 찾아가는 네 결국에는 인간미를 찾아가는 그런 구도였어요. 네, 그 한국 영화의 한계일까요? 그 마지막에 그 최루성 눈물을 터뜨리려고 하는 감동, 억지 감동 이런 거. 그게 한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 영화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만든다면 네. 각 나라마다 그만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걸 시니컬하게 보려면 한없이 시니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뭐 사실 그렇게 썩와 이런 연출 기법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 네, 대부분 영화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자기만 알고 이랬던 주인공이 캐릭터가 나중에 가서 꼭 휴머니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치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게 보여지니까 너무 억지로 한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테마가 권선징악이었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그렇죠. 장르에서. 네. 근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이제 휴머니즘에 반대되는 요소를 이용한 휴머니즘을 극대화한 혹은 휴머니즘의 로 다시 가는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그렸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어찌 보면 공유와 공유의 딸이 상반된 캐릭터였어요 처음엔. 이제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공유는 세상에 때가 탈 대로 탄, 네. 하지만 딸은 세상에 때가 전혀 묻지 않은. 네. 이제 극대화된 성향을 가진 캐릭터를 하나의 짝으로 묶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때가 안 묻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일을 더 지르죠. 옆에 가만히 있었으면 좀 덜 귀찮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이제 하나의 단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휴머니즘이 항상 뭐 모든 일을 긍정적 혹은 좋게 풀어나가진 않는다. 네.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야구선수. 네네, 야구소년. 야구소년과 소희. 네. 그 캐릭터는 전 이해 불가해요. 진짜 그 그냥 좀비를 때려잡기 위한 무리를 러닝타임 러닝타임 늘리기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시니컬하게 생각해보자면,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나이 또래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오디언스층을 넓히기 위한. 아니요, 전혀 출연... 그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해외에서는요? 네, 해외에서도 전혀. 원더걸스, 그 친구 소위? 네네, 뭐, 원더걸스, 글쎄요, 지금은, 뭐, 여자친구나 뭐 이런 애들이 나오지 않은 이상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까요? 네, 뭐, 그래서, 글쎄요, 딱히 그런 걸 생각, 염두에 두고, 네, 캐스팅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굳이 그 두 캐릭터가 영화에 필요했었는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기, 야구 배트를 사용하기 위한 그냥 야구 소년의 출연이 아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비중이 있진 않았죠, 솔직히. 그렇죠. 그 두 배우한테 화려할 이제 씬들이 있었다면 공유나 아까 네. 그 마동석 씨한테 조금 더 화려를 했다면 조금 더 영향가 있는 씬이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이 영화 자체가 네. 악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악평이 많은데 뭐 어떤 기사를 보면 부산행이 좋은 영화가 아닌 이유 네 가지 뭐 이런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네네. 그런 기사들을 보다 보면 좀 억지스러운 영화다. 네. 뭐 이런 의견이 일측에 있고요. 네. 뭐 맥락과 흐름상의 설득력 없이 마구잡이로 나타난 좀비가 부산행 KTX 속 승객의 목덜미와 팔뚝을 물어뜯는 장면과 네. 줄줄이 사탕처럼 기관차에 매달린 우스꽝스러운 좀비들의 모습은 보여주는 CG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CG는 이미 3년 전에 마르고 닳도록 본 것이다. 월드제트라는 영화에서요. 월드워제트. 월드워제트. 네. 피트 형이 나왔죠. 근데 그거랑은 좀 더 달라요. 저 차라리 3년 전에 나왔던 그 영화가 훨씬 더 이제 물론 제작비 측면에서도 네. 완성도 있는 영화가 나오시는 제작비지만 아까 이제 캐시가 말한 대로 좀 따라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혹은 이어서 저어서 카피를 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또 한편에서는 또 뭐 외국 사이트에서 뭐 외국 네티즌들이 쓴 글을 보여준 것도 있었어요. 거기서 뭐 외국 그 본 관객들은 뭐 월드워 Z보다 낫다. 뭐 잘 만들었다. 이제 좀비 영화 이렇게 가야 한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 자작 같아요. 자작이죠. 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아니면 뭐 외국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사실 근데 외국 재난 영화에서도 드라마적인 요소 많이 나와요, 그렇죠? 휴머니즘적인 요소도 나오고. 네, 뭐 거의 똑같죠. 네. 분명 꼭 그 박사님이나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의 자녀가 그 재난 중심에 들어가 있죠, 언제나.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부성애, 모성애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해결하는. 근데 사실 자료를 좀 보다 보면 그 좀비 영화라는 자체 유래가 네.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의 전설 혹은 풍문 속에 존재하던 좀비가 이제 영화에 네.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 사실 그렇게 된 게 좀 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예술적으로 현실에 반영하고 있는 그 모사적인 부분은 현재는 이제 세계는 거의 이제 디스토피아에 가깝다, 유토피아 반대죠. 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르가 이제 생겨났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 안에서의 휴머니즘 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장르적인 선택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연출 자체의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얘기가 되는데. 네. 이건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네. 더 브렉퍼스트 클럽이란 영화의 수록곡이죠. Don't You, Simple Minds가 부릅니다. 10 years in above me. Look my way. The Breakfast Club 1985년도 작품이죠. 네.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꼭 보세요. 아, 이건 네. 마스의 무비라고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작입니다. 돈주 잘 들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좀비가 영화에 나오게 된 뭐 그런 거. 아, 장르적인 선택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네.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이 감독의 의도 를 잘 관통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감독이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네. 너무 좀 상업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이번에 대놓고 상업적이었으니까요. 근데 뭐 상업 영화니까 상업적이 되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사실 이 다음 작품을 어떤 작품을 선택하게 될지에 대한 행로도 궁금하긴 한데 근데 감독들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상업 영화를 만들면서 상업적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관객들의 그거에 맞춰줘야 되는데 또 자기의 그건 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면서 상업적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확실하게 상업적이던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만들 예술적이던가 예술 영화를 만들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상업 영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관객들 니네는 뭐 내가 만든 거니까 봐라 그냥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관객도 선택권은 있고, 네. 그 조금 아까 말한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와 관객이 보고 싶은 영화, 네.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블렌드해서 만드느냐인데, 한국 영화 물론 좀비적인 이제 장르를 다룬 첫 번째 이제 블록버스터였지만, 네. 현재 한국 영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케이시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딜레마가 좀 크지 않나. 그럼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비교해 보자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헐리우드 우선 자금력부터 달라서 우선 찍을 수 있는 영화의 장르의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슈퍼히어로 뭐. 네, 말이 블록버스터지. 아무리 그래도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자금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CG나 이런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장르적인 한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배우들도 돈 벌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지만, 네. 그 자금적인 포션을 봤을 때, 네. 자금 사용 이제 포션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배우가 가지고 가는 포션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뭐 헐리우드도 뭐 많이 가지고 가긴 하지만 워낙 헐리우드는 네. 더 많이 갖고 가는 건 맞는데 네. 포션적으로 봤을 때는 포션적으로는 네. 네 그렇죠. 익스포저를 봤을 때 네임 밸류가 그만큼 더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 배우들이 특히 이제 광고나 이런 거 찍을 때 보면 오히려 외국 배우 유명한 배우들 데려다 찍는 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네. 네. 참 그렇죠. 그 중국 모바일 폰이 브랜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후웨이? 화웨이요? 화웨이? 네. 거기 모델이 지금 요한슨이잖아요. 네, 스칼렛. 네, 스칼렛 네. 요한슨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출연료, 광고 출연료가 네. 우리나라 탑스타들보다 적을 거예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일하는 시간이나 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페어한 그 출연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죠. 네. 예전에 그래서 한번 논란이 됐었죠. 출연료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영화 그 제작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뭐 영화 티켓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논리였는데 많이 갖고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자들이 써놓은 기사를 봐도 네. 이제 뭐 부산행의 제작사와 연상호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영화는 재난을 다룬 매력적인 스릴러다. 근데 아... 거기다 기자가 네. 천만에 네. 기자가 보기엔 부산행은 재난 영화가 아닌 그 자체가 재난인 영화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써서 올렸어요. 그 재난 정도까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 네, 뭐 좋은 영화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전 사실 이제 부산행이라는 KTX를 타고 내려갈 때, 네. 이게 이제 6.25를 살짝 연상케 했어요. 6.25요? 네, 6.25. 그래서 이게 또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나, 어떤 신념적인 가치를 집어 넣고자 했나, 네. 혼자서 좀 멀리 갔다 왔는데, 네, 네. 부산에서 막잖아요, 우선. 네. 거기서 이제 피난 네 동굴에서 사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터널에서 네 터널에서 네 그 기차 터널에서 사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의 노래 소리가 네. 두 생명을 살리는 부분이 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과연 그 장면이 나타내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억지 노래와 억지 사살과 억지 터널과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관점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면이 가장 쓰레기였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쓰레기 같은 발언을 지금 아니 아니죠. 건데. 왜냐면 사람마다 네. 보는 시점이 네. 다른 거니까요. 네. 영화를 보는 관점과 시점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영화 전체적인 거를 내려놓고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터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영화에서. 네. 이제 스릴러라는 컨벤션에서 터널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미장생이나 이제 시네마토그래피에서 터널이 갖고 있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간 터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네, 네. 그 의미 속에 사실 거기는 세 명의 생명체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두 명이 아닌. 네. 근데 셋 다 여자였어요. 네, 네. 그게 큰 의미를 뭐 부여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린 아이와 그다음에 아이를 그 뱃속에 네. 잉태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 네. 그 다음에 성별을 알 수 없는 한 아이 그리고 군인은 상부의 명령을 받고 사살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노래소리 네.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 노래가 그 아이가 장기자랑 가서 부른 노래였어요. 네. 하계된가에서 네네 네, 그렇죠. 아빠가 듣지 못하는 그걸 할머니가 녹화를 해줘서 네 녹화로 본.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감독도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들이 요소 보이긴 해요. 그 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너무 한 곳에 농축시켜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관객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 갔다 온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 이제 분단이 돼 있는 이런 이제 현실과 시점에서 네. 세계적 정황까지도 내포를 시켰다는 생각까지 살짝 해봤다가 아니 그 정도의 감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는 아니다. 네. 또 시기가 비슷했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하고. 네네. 이제 전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광복절 아까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제 쭉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무관. 네네 아니에요. 그냥 전 왜 여자 둘을 살렸는지 알 것 같아요. 남자들 살렸으면은 여성부에서 영화 상영 금지를 시켰을 거예요 아마. 아 예. 이슈화 되었던 남현 여혐 얘기를. 네 아니 남자들을 살았으면 여성부에서 현상을 금지시켰을 거예요 아마. 네 여자를 살려라 이러면서. 아, 예. 또 좀 멀리 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것은 뭐 김구라나 특별 인물들이 출연해서 네, 그런 프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대화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네. 혹 저희의 대화 내용에 마음이 상하시거나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은 상할 게 있었나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왜냐면 사람들은 다 너무 다르니까. 아, 그쵸. 네. 많이 다르죠. 네. 너그러이 재밌게 들어주시는,쓰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산행이란 영화를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네. 좀 두서없이 다뤄봤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요? 두서가 없었나요? 두서가 없었죠. 제가 아무리 들어도 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볼 수 없어요, 두서. 근데 그게 또 이 코너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쵸. 네. 영화를 깊이 있게 좋아하는 두 남자의 네, 두서없는 네, 두서없는 잡담. 네. 잡담.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는 어떤 아카데믹하고 어떤 학술적인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첫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네. 영화를, 아, 이 영화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라는 게 취지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보는 관점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네. 늘려드리는 거고. 네. 뭐, 잡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형처럼 그 분단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여성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점이나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 졸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죽으면 어떡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영화를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없으니까요. 저희 같이 영화를 보면 가끔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영화를 엔터테인먼트로 보시느냐 아니면 현존하고 있는 어떤 그 예술적인 매개체로 보시는에 따라서 영화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것 또한 영화를 보고 또 영화를 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또 이 주간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케이시와 즐겁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를 갖고 나올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쵸. 네, 서프라이즈. 네. 캐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시니컬하지 않고, 좀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영화를, 네. 아름다운 영화. 네, 가지고 오고 싶지만, 좀 까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나쁜 영화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네. 혹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하시는 영화가 있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방송할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네, 그럼 게시판에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앞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영화를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셔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형이 직접 불러주시나요? 라이브로?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네. 네, 영화 사운드트랙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틀어드리고 또 사연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영화보다 뭐 일어났던 일들? 뭐 난 이 영화를 이렇게 봤다 뭐 이런 거? 네. 이게 있지 않을까요? 영화보다 일어났던 일들? 영화관에서? 네. 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팝콘을 쏟는다거나 뭐 음료수 쏟는다거나. 아, 네, 옆자리 네. 계신 분에게 쏟았는데. 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름다운 분이셔서. 네. 아니, 이런 일은 없겠죠. 네, 또 마무리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I have to spend more time with my lover. Spend 오늘이 있어 감사함을 알게 하고 희망이 있어 내일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한 가지라도 분명히 해내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모자람을 채우는 내일이 있어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천천히 생각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어찌 보낼까 보다는 할 일을 미리 찾아 알찬 시간으로 오늘 할 일을 될 수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않는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이 있어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겨 너무 조급하게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간직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개봉되었던 탑건 기억나시죠?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가를 달릴 때 그 시원한 느낌이 아직도 느껴지는데요. 거기 수록되었던 곡 보내드립니다. 케니 로긴스가 부릅니다. Danger Zone.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의 권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Shoving in the overdrive.